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3돌과 6.25 7.27 반미공동투쟁 월간의 저음에서 네팔의 정당 사회 및 진선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가 16일 까뚜만두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저국해방전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데 대해서 언급하고 조선반도의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를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